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13장 5절 말씀에는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제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로 이끄는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며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사망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는 사망이 들어왔고,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며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문제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예수를 통하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죽음 이후에 삶은 없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연인 인간은 그 자체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성경의 선언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지만, 우매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방법을 찾는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선택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이나 안위만을 바라기 때문에 생기는 최악의 선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단지 사람의 깎아놓은 목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 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께 향한 범죄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를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으며,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죄인의 본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함으로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고작 죄와 사망의 문제를 잊고 살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신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목석을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자신들을 광야에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 그리고 광야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따라 섬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그 죄를 그대로 안고 살다가 멸망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와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멸망만을 자초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라고 미혹하는 사람들 또한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 전하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가자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보자라고 탐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와 같이 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사람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와 같은 것들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반복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남녀 사이에 다른 이성에게 생기는 질투심과는 다른 그런 격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병이 나으려면 올바른 처방과 그에 알맞은 치료를 받아야 병이 치료가 되듯이 우리 인생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처음 관계를 회복하며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뿐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생을 숭배하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는 우상 숭배나 아니면 그런 악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